시트콤 프렌즈에서 채식주의자 피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얼굴 있는 건 안 먹어.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난 얼굴 있는 것은 안 먹어. 자신이 채식주의자라는 사실, 그리고 채식을 하는 이유까지 이토록 한 문장에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니, 참. 모두 얼굴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이겠죠? 얼굴. 그건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의사소통과 정서적인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피비는요, 그러니까 동물의 머리 부분을 보면서도 그것을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과 교감을 한다면, 혹은 교감할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인간을, 사람을 보면서도 그 얼굴이 얼굴답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교감할 줄 모르는 얼굴을 볼 때요. 네,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프렌즈, 시트콤 프렌즈 중에서 골랐습니다. 이 시트콤을 즐겨보시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귀에 익은 곡이죠. I'll be there for you, 렘브란트의 노래였어요. 참, 제가 엊그제요, 저희 그 FM 영화 음악 게시판이 봄을 맞아서 핑크빛 사연들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이틀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는 보니까 아주 뜨겁게 달구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사람이라는 게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오해하면서 살다 가는 게 사람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 오해의 폭을 줄이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 그 말하는 수위들을 항상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동의 김준광 씨는 혼란함 속에 떠있는 조각배로 꿈꾸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먼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래, 어쩌면 나중에 나는 내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나는 역사의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시대를 살아왔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항상 경랑에 맞서서 몸부림을 치다가도 가끔은 힘이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 누구나. 그래서 이렇게 물속 깊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숨이 턱 막히는 순간, 그래, 나는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야 될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물 위로 떠올라서 몸부림을 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의 기준대로 무엇을 강요하거나 밀어넣거나 하는 과오가 없는지 가끔은 저도 저를 돌이켜보거든요. 아유, 사실 저는 지난 겨울이 끝날 무렵쯤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가까운 선배가 추문에 휩싸이고 이어서 정치적인 격랑이 다가오고 하는 와중에서 참 세상살이가 뭘까, 사람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지금은 힘든 시기인데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밑에서 탁 치고 다시 언젠가 올라오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봄맞이 잘하자, 이렇게 끙끙 앓아야지 정말 툭 터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다 하면서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FM 영화음악으로 이렇게 사연을 올려야지 하다가 취소 버튼을 늘 눌러버렸다고 하신 광주 동구의 박혜진 씨, 매일매일 들어와서 사연만 읽고 그냥 빠져나오기를 반복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올리긴 올리셨어요. 그렇죠? 봄을 타는 여자라고 하셨는데, 자, 이렇게 박혜진 씨처럼 저희에게 사연을 올려주실 분들은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누르시고요. 그리고 라디오 누르시고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우편번호 150에 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번 주에 드리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영화 Passion of the Chri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에요. 청취자 초대시사회 있는 것도 아시죠? 서울 신촌에서 열리는 제6회 서울 여성영화제 보실 수 있는 프리티켓 10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 보실 수 있는 프리티켓이에요. 자, 다음 곡은요. 장성군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영화 콜드 마운틴 중에서 그 여자 가수 아카데미 그 시상식 때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봤는데 아주 목소리가 매력적이더군요 하셨었죠. 사실 이 콜드 마운틴을 보고도 저는 한동안 아유 그래 이 세상이 원래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누구죠? 나탈리 포트만이 분한 그 시골의 아낙네가 그 남북전쟁의 와중에서 자신의 가족만이라도 이렇게 소중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을 아주 험하게 대하는 그 북군 병사를 보고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이후에 그 주드로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왜냐, 나탈리 포트만은 항상 저는 총이 싫어요. 총을 사용하는 남자들의 세상이 싫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자신의 신념을 굳게 말하던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총을 발사하고 그 뒤에 주드로의 눈빛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어요. 콜드 마운틴에서 그 장성근 씨가 신청하신 곡은요, You'll Be My Ain't True Love예요. 그 매혹적인 목소리는 앨리슨 카우스입니다. plowman's blade will cut thee down. No cutlass wound will mar thy face, and you will be mine in true love, and you will be. And as he walks through death's dark flame, the cannon's thunder can't prevail. And those who hunt it down will fail. And you will be mine true. And you will be. Asleep inside the cannon's mouth, the captain cries, here comes the round. They'll seek to bind me north and south. I've gone to the cannonballs fly round my head. The infirmary man may count me dead, but I've gone to find my true love. I've gone to find. 재미있을까? 네, 필름 입장명의 편집장 이재훈 편집장과 함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자, 역시 바람처럼 이재훈 편집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오랜만에 바람이 크게 돼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 늘 이 음악 있잖아요. 이 음악에 맞춰서 오시는 이재훈 편집장을 보면서 뭐랄까, 약간 가세트 형사 같은데. 이렇게 다재다능하기만 하다면. 007 분위기도 나고 그랬거든요. 자, 네. 이번 주에는 뭐 영화들이 많죠? 네, 이번 주에는 정말 그 말씀드릴 만한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라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진짜 이만한 예고편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이미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네. 영화 제목만으로도 이미 예고편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는 예. 작품이 있습니다. Passion of Christ라는 예. 아, 정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예.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연속 히트를 치고 있고 네. 제가 아는 기독교 신자들은 다 이 영화를 보겠다고 이미 많이들 시사회에서 보셨고요. 그렇죠. 엊그제 또 해외 토픽에서는 이 영화를 보고서는 본인이 직접 집에서 네.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고서 그 미국에서요. 네. 9.11에 전화를 했다는 정말 이 영화가 여러모로 여러 가지 뉴스가 영화 홍보를 톡톡히 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미국에서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네. 거의 완전 범죄 수준으로 감추고 있었는데 예. 이 영화를 보고 회개를 해서 네. 사수했대요. 아, 그렇군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심지어 저기 죽은 사람도 있죠. 보다가 심장마비. 네, 예. 그렇죠. 얼마나 영화가 어떤 영화이길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지. 자, 이 영화의 원제인 그 패션은 사실 열정인데요. 그 앞에 네.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이제 순환이라는 뜻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 제목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순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 이제 그런 뭐 인물이자 신의 아들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어떤 순환에 초점을 맞췄느냐? 영화는 예수가 죽기 12시간 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렇게 반나절 새벽으로부터 저녁 때까지 12시간에 걸친 순환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거두절미 다 떼어놓고 네. 바리새 종파의 어떤 유대인들과 그 어떤 제사장들이죠. 히브리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은신하고 있는 그 예수를 체포하죠.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이를 로마인 법정에 세우려 합니다. 그 총독이 있었죠. 그러나 총독이 그 재판을 거부하죠. 히브리인들의 문제니까 히브리인에게로 가라. 그래서 당시 갈릴리 지방의 통치사였던 헤롯 왕에게 돌려보내지만 헤롯도 싫다라고 다시 돌려보내고 네. 총독은 빌라도 총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그 처형을 그 재판을 내려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몇 시간 동안 가죠. 강행군을 네. 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데까지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줄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아는 얘기고. 그렇죠. 다 아는 얘기고. 자, 그런데 이 영화는 제작 전부터 두 가지의 커다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의 혐의입니다. 네. 이 영화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 처형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형시킨 장본인들은 바리새종파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어떤 폭도화된 유대인 군중들이라고 정확하게 그 주범을 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유대인 협의회 등등의 여러 단체들에서 거대한 반발이 일었고 네. 최근에는 이스라엘 정부까지 나서서 네. 멜 깁슨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까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멜 깁슨은 지금 연일 그 유대인들의 어떤 협박 전화, 네.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어떤 첫 번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사실은 멜 깁슨이 뭐 대단한 어떤 창작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멜 깁슨이 이 영화를 만든 방식은 신약 성서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네. 4대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을 짜깁기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구교보다는 개신교인들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만 해도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뭐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렇게 배웠고 성서를 그렇게 읽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논란이 서구 사회에서 좀 거센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두 네. 번째 논란입니다. 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잔혹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정말 폭력적일 정도로 예수의 육체를 마치 돼지 몸뚱아리 다루듯이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네, 정말 회쳐놓는다는 표현이 예, 맞을 정도로. 정말 나중에 예. 십자가에 못 박힐 즈음의 예수의 몸에는 살색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죠. 빨간색, 붉은색밖에 없는. 예. 처음에 이제 그 로마인 법정에서 그 매질을 당할 때부터, 근데 그 매도 보통 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뭐 갈퀴가 달려서 한번 살에 닿을 때마다 이제 살점을 찍고 나가고 예. 또 이제 그 처형장까지 가는 내내. 로마인 병정들에 의해서 이제 또 매질을 당하고 이러는데 이런 과정들에서 온 몸이 정말 찢겨 나가게 되고 네. 또 처형장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 그 못 박히는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다 보여주고 그러게요. 그걸 또 박은 다음에 몸을 뒤집으라 그래서 그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잔혹하게 네. 보여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신앙에 경도되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멜 깁슨의 어떤 종교적인 진심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몸을 어떤 그런 고어적인 하드 고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일종의 시각적인 스펙타클화함으로써 네. 상업성을 노린 것이냐 사이에 네.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고 네. 이 영화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술을 예수의 육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멜 깁슨에게. 네. 예수의 순환이라고 할 때에는 엄청난 순환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 어떤 33살의 인생 동안에 겪은 숱한 어떤 철학적 또 관념적인 어떤 순환들 또 신의 아들 이제 신의 아들이자 인간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본능적인 또 고초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순환들 중에서 왜 하필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마지막 12시간만을 순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 영화가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만든 영화인지 좀 의아심이 든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 아무래도 이준 편집장께서는 그래도 어떠한 그 특히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영화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종교도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시사회에서 보면서 야, 이 영화는 그 부흥에 갔구나라는 네.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리나 그 내부의 그 어떤 말씀을 찬찬히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극으로 이끌어서 그야말로 혼란 상태로 만들고 나서 네. 그리고 이래도 너희 안 믿을래 하는 식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그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동안 기독교인들, 구교, 신교를 통틀어서 그 교인들의 교단 시사를 몇 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응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를 수녀들하고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예. 그 수녀들 중에는 젊은 수녀들도 있었고 네. 어떤 노 수녀들도 있었고요. 또 신부님들도 몇 분이 같이 영화를 보셨는데 좀 반응이 틀리더라고요. 예. 그 젊은 어떤 수녀들의 경우에는 영화 보는 내내 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의 반응일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정말 뭐랄까 인류의 죄를 대속한 예수의 마지막 12시간의 고생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멜 깁슨이 정말 그것을 의도했다면 그건 정말 정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층의 교단의 분들은 조금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제가 같이 영화를 봤던 노숙녀 중에 한 분은 이 영화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영화가 그렇죠. 아람어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어하고 이제 라틴어, 로마인들이 쓰는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맥 깁슨은 처음에 아예 영어 자막까지 넣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만큼 볼 사람만 보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 노숙녀께서는 이 아람어 번역본과 그러니까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과 성경의 영역본 사이에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다. 네. 그런데 이 영화가 두 가지 버전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분은 아람어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네. 그 밖에 다른 어떤 교단에서 좀 연구를 하시는 분들 예컨대 당대비평의 편집장이시고 또 오랫동안 예수의 어떤 역사적인 현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김진호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김 목사께서는 이 영화가 그 고증이 너무나 형편없다라는 것을 예. 여러 군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 처형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아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빌라도 그 성서에는 빌라도의 아내에 관한 언급이 그렇죠.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증이 틀렸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교단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상당히 감상적으로 관객을 부추기는 데에는 네.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 영화는 예수의 마지막 12시간을 보여주는 중간중간에 예수가 예를 들어서 그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어릴 적에 예수가 넘어지는 것을 어머니가 네. 일으켜 세운다거나 하는 몇몇 과거의 플래시백들을 아주 짧게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마지막 12시간의 비슷비슷한 국면들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장면들이 상당히 관객들에게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영화는 딱 두 가지 코드 예수 육체의 훼손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끔찍함에서 오는 어떤 통렬함 그것과 예수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다소 감상적인 비애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섞음으로써 예수와 인류와의 관계를 새롭게 새롭진 않죠. 다시금 환기시키려는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정말 아주 뜨거운 영화인데요. 저는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보고 같이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두 시간 내내 저는 제가 고문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두 시간의 고문이었다 했더니 그 친구는 하는 말이 글쎄요. 우리 같은 현대사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극심한 고문처럼 느껴지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그런 고문의 역사를 우리는 비슷하게 겪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아주 어린 후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중에서 존 데브니의 영화 음악 듣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다른 영화들 이야기를 들어보죠. Mary Goes to Jesus입니다. Passion of the Christ. 이번 주에 개봉하는 멜 깁슨 제작 감독 각본 영화 중에서 존 데브니의 영화 음악 Mary Goes to Jesus 들어봤습니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이 이지훈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또 어떤 영화 볼만할까요? 또 한편에 말씀드리고 싶은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마지막 늑대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네. 이 작품 정말 묘하고요. 네. 저는 이 작품의 흥행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채택한 유머의 방식이 과연 관객들에게 네.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썰렁하다고 다들 외면을 할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자, 과연 어떤 유머이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죠. 예. 이 작품은 얼마 전에 그 깝스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스웨덴 영화요, 작년만에. 시골 마을에 아무 범죄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본서에서 그러니까 폐쇄해라. 그래서 경찰들이 경찰서 폐쇄를 막기 위해서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였죠. 네. 마지막 늑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깝스보다 먼저 기획이 됐던 영화입니다. 예. 그것을 제가 아는 것이 제가 이 영화가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시나리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었었어요. 네. 너무 재미있어서 예. 빨리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영화가 됐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그 우연이라는 게 그 세계의 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의 비슷한 생각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게 한두 편이겠습니까만은. 자 그런데 이 영화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깝스하고는 아주 틀린 이야기를 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영화는 최철권이라는 형사가 주인공입니다. 양동근 씨가 연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서울 강력반에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형사예요.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홀연히 신문에 난 어떤 자연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시골 마을로 전근을 내려갑니다. 네. 그 마을은 강원도 오지에 있는 무위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예. 무위 도시에서 따온 그렇게 말이에요. 무위 마을인데 예. 여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형사가 하나 있는데 고순경이라고 네. 이제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형사입니다. 고순경은 너무나 이 영웅이죠. 고순경한테 최철권이라는 서울 강력반 네. 형사는 왜냐하면 고순경이 경찰이 된 이유는 정말 멋지게 범인들을 소탕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둘 사이에 서로 생각이 틀린 경찰들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무위마을 파출소에서 둘이 경찰 생활을 하고 그 위에 경찰 서장 장항선 씨가 연기하는 서장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러나 이 마을은 20년째 범죄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네. 물론 최 형사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최 형사가 하는 일이라고는 뭐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늘 뒷산에 가서 나무 숫자를 세는 네. 그런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형 고순경도 뭔가 일을 해야 하니까 소 대신 밭을 가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살죠. 어느 날 본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폐쇄 명령이죠. 네. 조건은 두 가지예요. 사건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관내 주민 수. 네. 네. 이 마을은 관내 주민수가 정말 손으로 꼽고요. 실적은 제로죠. 그러니까 네. 이제 당연히 폐쇄죠. 이 마을을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경찰, 파출소가 폐쇄될 것을 막기 네. 위해서 최 형사가 일부러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스피드건으로, 가는 자동차를 좀 적발하려고 하지만 네. 자동차 자체가 지나가지 않는 네. 마을이죠. 뭐, 우물에다가 약도 타보고 예. 뭐 아이들이 먹게끔 하려고도 해보고 또 남의 밭 소로 하여금 어떤 다른 사람 밭을 이렇게 다 망가치게 한 다음에 군데군데 낯을 놔둬요. 네. 둘이 싸움을 붙이면 낯으로 예. 이제 말하자면 서로 찍어라. 그러면서 이제 함정을 만들어 놓는데 둘이서 싸우긴 싸우는데 예. 너무나 쉽게 화해를 하고 막 서로 싸우다가, 형님 마음 하면서 그쵸. 한 사람이 네. 그냥 넘어지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착한 마을에서 도저히 범죄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마을에 이제 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찰에 어떤 숨겨진 그 불화가 한 장이 있습니다. 네. 이 탱화를 소재를 서울에 있는 이 문화재 사기범들에게 문화재 도굴꾼들에게 정보를 흘려서 어떤 사건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후반부에는 펼쳐집니다. 네. 이 작품은 구자홍 감독이라고요. 구자홍 감독은 박찬욱 감독의 믿거나 말거나 참고다의 경우에서 조감독을 했던 예. 사람이고요. 이 작품이 데뷔작이죠. 데뷔작인데 예. 이 작품의 유머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이 작품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보니 모든 것이 한 박자가 느립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투나 또는 어떤 유머가 꽂히는 지점 같은 것들이 좀 엉뚱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관심사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들이랑은 좀 틀린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들이 사는 삶의 세상의 질서하고는 너무나 틀린 곳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의 상식이 도저히 통하지가 않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마을, 어른들끼리 심심풀이로 치고 있는 고스톱판을 급습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렇게 유치장처럼, 유치장이 네. 없어요. 사실 유치장 없어서 네. 이제 의자 두 개에 나일론 끈을 이렇게 둘러서 쳐놓고 이제 유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다 노인들을 넣어놓으니까 네. 노인 중에 한 분이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이 영화는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많이 나 가만히 서 있다가 민방위 훈련인가 이러면서 튀어나오는 이런 유머들이 네.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런 유머들의 방식이 네. 이 방식이 특이한 이유는 이 영화가 여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깝스랑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깝스는 스웨덴의 어떤 현실적인 아이러니를 그냥 영화가 반영하고 있는 네. 그런 작품이에요. 스웨덴이 네. 워낙 범죄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네. 범죄 없는 나라로서의 스웨덴과 어떤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다소 기묘한 아이러니를 네. 영화적인 코미디로 만드는 것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늑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커다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는 그 구자원 감독이 IMF의 여파로 시달리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획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모두가 다 직업 또 열정, 승진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그리고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하지 못하면 낙오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냥 아예 그 반대로 그거 다 필요 없다.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그런 조건이니 욕망 같은 것들 다 버리고 그냥 좀 놀면 안 되나 이런 네. 마음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 방향으로 거스르는 주인공은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쾌하고 또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최영사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예. 이 유머만큼 구자원 감독도 좀 비슷한 사람 그래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 사실 그 최영사 이 영화가 깝스와 다른 지점이 영화의 첫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가 이 무의마을로 밖에 없었을까 모든 것을 놓고 그 지점이 문득 홍반장이 생각이 났어요. 네. 홍반장에서의 그 남자 캐릭터가 저는 이제 드디어 한국 영화에 이런 캐릭터들이 중심에 등장을 하는구나. 네. 7, 80년대에 막 우리가 막 속도로 달려오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속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속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주변인 혹은 낙오자로서 등장을 네. 했는데 이제 한국 영화에서 그들이 주인공이 됐어요. 홍반장도 네. 자신의 삶의 속도를 흐름을 스스로가 네. 잡고 있고 네. 그리고 남이 돈을 더 줘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필요로 하는 그렇죠. 돈을 얻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의 최영사도 고순경이 선망에 맞지 않는 그 서울에 네. 잘 나가는 형사가 문득 그것을 확 놓아버리고 온다는 거. 그래서 참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영화의 제목 마지막 늑대에 대해서 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이 영화가 이제 마지막 늑대가 이 영화에 늑대가 실제로 나옵니다. 네. 이 영화는 늑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동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멧돼지 이런 것들이 그냥 파출소에서 그냥 지나다녀요. 그래요. 이런 장면들도 하여튼 굉장히 네. 특이한 유머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마지막 늑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늑대입니다. 희귀의 종이죠. 천연기념물 마지막 늑대가 영화에 등장해서 드라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 늑대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늑대란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 말하자면 이 최영사처럼 말씀하신 삶의 속도를 거스르는 그런 자들,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법한 이미 너무나 사라져버린 듯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최영사와 어떤 동의어를 이루는 마지막 늑대의 상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 엊그제 KTX 뭐 출범하면서, 뭐, 고건 국무총리가 말하기를 이제 어떤, 고속화 시대가 주는 어떤 삶의 혜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그 말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것들로 좀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지만, 제 딸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 문득 해요. 그 아이가 사는 삶의 시간은 저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저보다 너무 빠르거나 저보다 너무 느려요. 네. 근데 그 아이만의 삶의 시간의 시계는 그 아이만의 거의 완벽한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렇게 최영사나 기타 등등의 세상의 속도를 거스르는 자들의 세계는 또 그들만의 상당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영화가 바라는 어떤 유머의 어떤 가치하고 어떤 동일한 의미를 띠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 마지막 늑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진 편집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마지막 늑대 중에서 정글 피버 엔딩곡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마지막 늑대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코코어가 부른 정글 피버.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 영화 개봉하는 게 있죠? 예, 마지막으로 어린 신부라는 작품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린 신부.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 신부가 수녀 신부할 때 신부였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데, 이 작품은 그 나이 어린 신부 얘기죠. 고등학생의 네. 신부 문근영 씨가 연기하는 보은이라는 친구하고 네. 김내원이 연기하는 상민이라는 친구. 두 친구는 집안이 워낙 어려서부터 잘 아는 사이고 일종의 약정된 결혼할 사이. 그 바람에 아직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만 했고. 네.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티격태격하게 되겠죠. 네. 보은은 자기 나이 또래의 어떤 학교 얼짱하고 뭐 자꾸 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또 상민은 그런 보은이 못마땅하고, 그러다 뭐 결국 보은의 학교에 상민이 교생으로 부임이 오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벌어지는 나이 어린 신부가 이 철딱선이 없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티격태격 신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들어도 어떤 영화인지 확 눈에 펼쳐지는데 네, 그 예상하는 그렇습니다.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네, 그걸 뛰어넘는 게 있나요? 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네, 네. 이 작품은 몇 가지 점에서 그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보여주 또는 최근에 한국 문화들이 보여주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고 그런 드라마들로 꾸려진 이건 일종의 장르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상투화된 이야기 구조를 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빈약한 뼈대를 캐릭터와 배우들의 연기로 극복해 보려는 어떤 마지막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영화에서 문근영의 연기는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가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나 또 이 어린 신부가 조금 나이 많은 남편 혹은 자기 또래의 남자친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은 유부녀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성상품 코드 같은 것도 조금 읽혀져서 네. 사실 좀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모 가수의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런 장면들 때문에 네. 삭제 시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런 어떤 그 연령대라고 하는 것을 이색적인 소재로 차용하는 데에만 급급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 것인가 라는 네.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영화 속에서 그나마 어린 신부 역인 문근영의 연기가 그나마 빛을 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노래도 직접 부르더라고요. 예, 예, 그 노래 들으면서 이준 편집장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근영이 부르는 곡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들어봅니다.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두 편의 음악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어린 신부에서 문근영이 직접 부른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들어봤고요. 그리고 프리키 프라이데이, 이 영화도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딸 역을 맡은 여배우 렌제 로한이 직접 부르는 노래 Ultimate 들어봤습니다. 예, 프리키 프라이데이는 일종의 그 굉장히 많이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소재죠. 서로의 영혼이 바뀌는 거, 몸이 뒤바뀌는 거. 그래서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를 하자. 결국 영화는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건데 영화 속에서 엄마와 딸이 서로 영혼이 뒤바뀝니다. 남의 몸속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 거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중에서 그 여배우 렌제 로한이 직접 노래를 불렀고요. 아, 지금 감기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주변에서도 지금 벌써 우리 FM 영화음악에서도 권영 씨도 감기에 걸렸고 다들 골골한데 경기도 시흥의 양인찬 씨는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 들어도 이런다고요? 너 감기? 나 바쁘다. 저리 가라. 일종의 그 넘버3 그 말투 맞죠 이거?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크크 하셨는데 아 글쎄요. 이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 좋아요.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 그 일의 결과가 근사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화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영화사에 취업을 하기로 맘먹은 10년 후 한국 영화를 이끌 남자 이종원입니다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신 이종원씨 면접 잘 보셨어요? 저요 이 패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10년 후 한국 영화를 이끌 남자 이종원입니다. 그 면접 잘 보셨길 바라고요. 바로 이 저희 FM 영화 음악에 그 시네필 인터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네필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물론 뭐 제가 진행을 할지 언젠가 다른 사람이 진행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종원 씨가 그 초대 손님으로 나오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기분이 좋네요. 자, 또 다른 봄이 옵니다. 새 봄에는 많은 설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잠 못 드는 봄밤을 지새는 많은 청취자분들에게도 많은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김은진 씨 글을 올려주셨죠. 요즘에 사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좀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여행 다녀와서 찍은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설레임,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사진첩에 정리하던 모습도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가 가져가 버렸고요. 다른 식구가 받을까봐 전화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리던 전화벨만 울리면 깜짝 놀라던 조바심도 핸드폰이 가져가 버렸고요.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공중전화 부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김은진 씨가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김은진 씨, 아, 요즘에 편지의 그 매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죠? 저희에게도 편지 한번 안 띄워주실래요? 제 친구 중에 은진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렇게 친한 느낌이 드네요. 편지를 받아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상당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화가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그 안에 장르에 충실하지만 그 여성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자유분방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에 거부심이 없고 거부감이 없고 그야말로 열려있는 여성 폴리와 함께 중에서 음악을 골랐어요. 피트 타운샌드의 Let My Love Open the Door 들으면서 영화음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et my love open the door. Let my love.